한쪽편에 세워줘. 내 여자라서 내가 지켜야 한다고 버릇처럼 말했죠.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. 내겐 그대가 하나뿐이라 다른 사랑 못할 것 같아요. 이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가슴에 멍드는 말을 하고서 지나가는 발소리 그대의 길을 원하고 떠나줘. 가끔 그대 어깨에 기대 잠들면 아무 말도 없이 한